갖고 싶은 마음도 없죠.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.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.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.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려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.